Narration. Please listen. 성희의 방학 계획. 방학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미국은 겨울방학이 짧지만 한국은 겨울방학이 12월부터 2월까지라서 아주 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갑니다. 그렇지만 여름방학에는 보통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는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집 근처 책방에서 일도 하고 미국으로 여행도 갈까 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싶고 또 미국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 방학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미국은 겨울방학이 짧지만 한국은 겨울방학이 12월부터 2월까지라서 아주 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갑니다. 그렇지만 여름방학에는 보통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는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집 근처 책방에서 일도 하고 미국으로 여행도 갈까 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싶고 또 미국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